회식인 회식에서 살아남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식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방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국 사이트 중에 시익 비건 이라는 영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해석해보면 멋진 비건이잖아요. 네. 비건 패션, 비건 먹거리, 비건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블로그 사이트예요. 비건 파티에서 살아남는 법. 이게 그 사이트에 있었는데 이 논평은 회식이 아닌 파티 대처법을 썼지만 우리 채식을 부탁해서 우리 PD님이 소개할 때에는 파티라는 용어를 회식으로 대체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비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도대체 비건이 회식을 어떻게 참석해야 하나요? 라고 해요. 비건이 아닌 음식을 우연히 먹게 되거나 혹은 채식이 아닌 음식을 먹지 않아 별종으로 취급받을까봐 걱정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식에서 비건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섯 가지 제시했는데요. 1번, 비건 옵션이 없는 상황. 2번, 비채식 음식의 유혹, 가로 열고 치즈 등, 비채식인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거나 하는 상황. 3번,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싶음. 4번, 박탈감. 5번, 단순 비건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비건 음식 찾기가 어려움. 이 밖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까요, 미나님? 대부분 문제점을 다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뭐, 약간 그런 거겠죠. 약간 뭐, 채식한다고 하면은 놀리거나 약간 조롱하는 분위기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아마 그 세 번째인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싶다. 약간 그런 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다섯 가지 제시해 준 거, 이게 카렌이라는 분의 어떤 다섯 가지 제시인데 전체적으로 다 이 해당이 되기는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카레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했는데요. 저와 미나님이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음식을 회식에 가져가라. 회식에 비건 옵션이 없는 상황은 그나마 대처가 쉽다. 음식을 싸가면 되는 것이다. 먼저 음식점 주인에게 해당 음식점에서 나올 수 있는 메뉴 중 비건 옵션이 없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없다고 하면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음식을 싸가겠다고 이야기하자. 가로 열고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싸갔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식점에서 거부당한 적이 없다. 가로 닫고 싸갈 때는 생각한 것보다 더 싸가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비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둘째, 비채식 음식이 땡길 경우 자신이 비건이 된 동기를 되새기마자. 건강 때문에, 동물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강력하게 비건이 되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비건이 된 동기가 흔들릴수록 비채식 음식에 끌릴 가능성도 더 커진다. 나 같은 경우 건강을 위해서 비건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이유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럴 때 비건의 윤리적인 부분을 서술한 글을 읽게 되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회식에 가기 전 회식에 나올 비채식 음식을 먹고 싶어진다면 회식에 가기 전 비건에 대한 글을 몇 개 읽고 가라. 의식이 입맛을 만든다. 셋째, 비건에 대한 화제를 자제하라. 회식에 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싶을 것이다. 비건으로 부각되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일들에 비추어 보면 또 책의 여러 사례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건들로부터 은근히 위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비건이 옆에 있으면 잡식주의인 사람들은 먹을 때 괜히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비건들에게 친절하게 얼버무리기 전략을 취하라고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보겠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치자. 윤 감자님이 채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웃으며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그럼 오늘 회식에서 이런 맛있는 것들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네요? 저라면 절대 삼겹살, 치즈 이런 거를 포기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세요. 당신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네, 좀 그렇죠 라고 간단히 대답한 후 얼른 화제를 돌려버린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그들도 채식을 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에는 나도 간단히 내가 아는 것들을 알려주긴 하지만 기억하라. 그들은 대부분 자세한 정보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넷째, 음식을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먹고 마신다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박탈감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나는 회식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친밀해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굳이 음식이 받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음식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에 시선을 돌린다. 다섯째, 회식 전에 뭐라도 좀 먹고 가라. 채식 옵션. 그것도 건강한 채식 옵션을 찾기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이다. 가로 열고, 치킨집 가서 감자튀김 메뉴가 있다고 채식 옵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듯이 가로 닫고, 나는 회식에 가기 전 과일 몇 조각, 그린 스무디, 샐러드 같은 음식들을 좀 먹고 간다. 그렇게 되면 회식 자리에 도착하기 전 이미 배가 고픈 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버틸 힘이 생긴다. 그리고 나는 항상 음식들을 회식 장소까지 싸간다. 그러면 멍하니 고기 앞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지 않아도 된다. 여섯째, 비채식 음식을 실수로 먹게 되어도 자책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다. 채식이 아닌 음식을 채식인 줄 알고 먹는 경우도 빈번하다. 세상에 많은 비건들이 당신과 같은 실수를 경험했다. 회식에 대처하는 노하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길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회식에 적극적으로 임하자. 진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카렐이라는 분이 네. 정말 그 제대로 이렇게 싹싹 여섯 가지를 뽑아놓은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이 노하우를 어떻게 다 우리 미나님은 다 겪어보셨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계속 회식을 하고 이러저리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지 더 노하우를 알았던 것 같아가지고 이 카렌이 쓴 노하우들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내가 먹을 거는 회식에 싸가는 거. 그게 사실 제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별로 이제 뭐 트러블 없이 그냥 그런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비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긴 한데 내가 먼저 막 나서가지고 뭐 육식이 얼마나 해롭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식사를 하는 자리지 내가 뭐 채식을 설득하고 막 강요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건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비채식인들이랑 다니는 회사에서 뭐 채식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뭐 내가 먹을 건 내가 먹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건 그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여섯 가지 중에 두 번째 는 좀 저는 이 경우는 조금 엎드렸고 네. 이제 여섯 번째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네. 음식을 막 이렇게 채식처럼 보여도 웬만하면 소모되지 않거든요. 네. 확실하지 사실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하고 아. 뭘 물어보는 것조차도 네. 네. 자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안 물어보는 게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이제 기름지거나 네. 이렇게 설탕이 있거나 이런 음식들을 이렇게 실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런 음식을 먹으려고 이게 들어갔습니까? 저게 들어갔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서 이런 음식들은 좀 덜한데 일단 모든 음식을 싸갖고 다니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네. 모든 음식을 제가 먹을 거는 일단 다 싸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편의점까지도 생겼지만 사실은 장소와 상관없이 늘 싸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첫째 무조건 싸갖고 다녀라. 네. 그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제일 좋은 게 싸갖고 다니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더 싸갖고 가는 거.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먹고 싶어해요. 맞아요. 맛있게 비건이 맛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면은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같은 사과라도 왠지 제가 사과를 싸가면 네. 우리들이 사과를 싸가면 더 맛있어 보이는지 꼭 뺏어 먹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싸갖고 다니는 거는 아주 좋은 문화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때 반드시 옆 사람에게 한두 개 좀 나눠줄 걸 예상을 해서 가져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저도 사실은 여기서 말하듯이 왜 아 이 부분은 참 이 카렌이라는 분이 정말 경험을 많이 한 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뭐 몇 번이죠? 셋째 비건에 대한 화제를 자제하라 해서 네. 사실 저라면 절대 삼겹살, 치즈 이런 거 포기 못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좀 그렇죠. 이렇게 네. 대답할 수 있는 여유가 네, 맞아요. 네, 되게 필요하기는 해요. 너무 막 안 먹습니다. 안 네, 먹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왜 먹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좋기는 하죠. 네. 어때요? 이런 경험 있죠? 네, 유나님? 저도 다 겪었던 거고, 저는 사실 예전에는 처음에 막, 절대 못 먹겠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나빴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너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막 피해의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비채식인들이 뭐 채식인을 일부러 막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저도 채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채식하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 보였거든요. 어떻게 그걸 안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제는 뭐 비채식인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도 뭐 공격한다, 뭐 이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좀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건으로 살면서 좀 이러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노하우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당히,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사람. 아, 네, 궁금하지 않고. 그렇죠. 맞아요. 립 서비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거를 우리가 뭐, 그런 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우리 스스로도 신경 그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네. 적당히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진심으로 이 말을 진짜 맛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못 먹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냥 립 서비스로 예의상 뭐 자기 먹을 건데 괜히 미안하니까 네. 립 서비스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적당하게 그런 센스를 발휘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저는 좀 명확하게 조금 하고 넘어가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저는 항상 네. 그래요. 난 채식주의자 아니라고. 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비건 이런 단어도 사실 쓰지도 않았고 맞아요. 베지테리안 이런 것도 안 썼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냥 채식주의자. 뭐 채식주의자요? 막 이러면 네. 채식주의자 아닌데요? 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거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있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채식을 하는 이유가 기후 환경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는 이런 건 좀 덜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이거든요. 이것도 상대편에게는 네.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덜 받은 편이기는 해요. 워낙 그 곳곳에서 제가 기후 환경을 위해서 네. 멈춰야 된다 막 이런 네. 말을 해서 네.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처 방안이 네. 그냥 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카렌도 사실 건강을 위해서 비건이 되었다고 본인이 이렇게 네. 밝히셨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기후 요즘은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현재 공개적으로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지구를 쿨하기 위해서 육식을 멈춰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거 사이사이에 아주 막 살짝 돌리기도 하지만 조금씩 네.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 설사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네.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한번 하면은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스쳐서 그런 막 요즘 막 뉴스나 네. 기사나 인터넷에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관심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번쯤은 제대로 읽어볼 틈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 네. 아무리 막 관심이 없다고 해도 채식을 왜 하는지 처음에 물어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그냥 뭐 신경 쓰지 마, 관심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두 마디라도 그냥 뭐 환경 때문에 한다 아니면 뭐 동물 보호 때문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는 게 되게 그 개인 취향이나 입맛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다는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민이 말씀대로 뭐 시간이 지나서 뉴스에 뭐 그런 게 뜨면은 저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채식을 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그냥 한두 마디로 되게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PD님이 이게 찾아준 게 사실은 아까 그 내용을 보면 2013년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19년, 네. 2020년이 다가오는 지금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비건의 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비건이즘이 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도 되는 때다 저는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얘기를 해도 너무 특이하거나 이상하게 그렇죠. 보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각자 분위기에 좀 봐서 네. 살짝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뭉뚱그려서 네.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비채식이님 분들도 충분히 한 번쯤 우리를 생각도 해주시고 어쩌면 네. 좀 고기를 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실제로 이런 활동을 막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금요일날 제가 모 군에 가서 이제 강의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유기농 문화센터에 공식적인 강의는 없지만 제가 지방에 날아가서 이제 공무원 분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강의 요청은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갔는데 제가 딱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가져 먹던 걸 다 치우는 거야. 싹 치우고 네. 음료수를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육에 어쨌든 가시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있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 그런 게 막 즐비했거든요. 그냥 막 일회용 커피라든가 일회용 과자 그 인스턴트 과자 같은 걸 막 네. 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부랴부랴 막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쁘기도 좀 했습니다. 이게 네. 그래도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 그래도 그 강성미라는 사람이 제 브랜드를 떠나서 네. 제가 그런 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우유, 치즈, 음료수 이런 거 늘 먹으면 안 된다고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까 네. 담당자가 싹 쉬어버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 타이밍이 있으니까 네. 저 전에도 수업이 계속 있고 제가 중간에 간 거니까 음식을 싹 쉬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주 높으신 분들, 피디님 이런 거 괜찮나요? 네. 네. 높으신 분들하고 이제 막 그 미팅을 좀 했어요. 네. 오늘 오전부터 높으신 분들 미팅을 해서, 실은 이분들이 가까운 데 가서 짜장면집이 되게 유명한, 거기 주변에 아주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기로 하셨다가 네. 제가 포함이 된 걸 알고 장소를 급 바꿨습니다. 오, 그걸 정말 배려 많이 네, 해주시네요. 네. 요즘은 이제 높으신 분들도 좀 네. 배려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백화점의 네. 식당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샐러드도 있고 뭐도 네. 있다는 걸 이분들도 아시니까 이제 급조로 네. 뭐 뭐뭐 백화점에 간 거예요. 네. 식당 1층에 딱 갔는데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제가 아무리 유기농에 무슨 현미밥, 통곡물 얘기하시면 뭐 거기까지 배려했는데 그걸 막 맞아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김밥, 에이. 김밥집에 이제 그 앞에 가 보니까 야채 김밥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주문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막 하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일회용 젓가락을 막 이만큼을 막 듬뿍 인원수보다 더 많이 네. 일회용 젓가락을 다 담길래 제가 네. 다 내려놓고 네. 일회용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회의를 하시고 네. 지금 또 이거를 고르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웃더니 네. 다 내려놓고 네. 저쪽 가서 우리가 젓가락 들고 계속 이렇게 알리고 밥 먹었거든요. 알리고 네. 하면은 그리고 조금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엄마도 그 비닐 일회용 비닐봉지 정말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정말, 휴지 네, 벗듯이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제가 이런 거 알리는 일을 하는 걸 아시고 또 제가 계속 몇 번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 좀 이거 비닐을 좀 줄여보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좀 그 완전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친환경 분해 비닐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는 좀 또 제 책도 읽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엄마도 이런 쪽에 생각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글을 읽고 뭐 얘기하는 걸 듣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카렌 분이 요약해 놓은 거, 우리 또 그 윤감자님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요즘은 자기의 어떤 영역, 네. 자기의 그 어떤 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꼭 알리고 외치고 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혹시 우리 또 미나님 더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삼겹살집 같은 경우에 그 윤간자님은 된장찌개가 없어서 되게 힘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 막 엄청난 막 반찬이라든지 막 그런 양념 많은 거가 없어도 밥을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그냥 공깃밥만 많이 시키고 거기 막 쌈채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고깃집에 밑반찬들로 좀 그래도 한식 반찬처럼 보이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찌개나 그런 메인 메뉴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밥이랑 반찬이랑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이런 집일 거예요. 아마 이 윤감자님 집은 네. 그 진짜 그 잡식인들이 좋아하는 그 소위 말하는 고기가 아주 맛있는 집은요. 네. 반찬이 아예 없는 데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아마 이 집이 그런 집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사실 이 다섯 번째도 굉장히 좋은 거 보거든요. 회식 전에 뭐라도 좀 먹고 가라. 네. 사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과일이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는 막 싸가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뭐 회식이 있는 날이다 그거는 제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저한테 뭐 회식하는 장소를 정해서 말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뭐 고깃집이겠거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미리 좀 먹을 것들을 뭐 과일이라든지 그냥 점심 때 조금 충분히 먹고 이제 저녁에 회식을 하러 가면은 거기서 뭐 밥 시켜서 그냥 뭐 반찬 조금 뭐 쌈채소 이렇게 싸 먹어도 배가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때 또 기억이 거기 또 양송이 버섯을 그게 주문해서 구울 수가 있잖아요. 버섯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가로 주문해가지고 버섯만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러였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미리 먹는 게 배도 안 고프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회식 전에 뭐라도 좀 먹어라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윤감자님이 여기서 얼핏 얘기한 것처럼 실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 고기 굽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냄새도 냄새지만 거의 저는 그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막 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동물들의 어떤 그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 다양한 생각들이 네, 사실 막 맞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별로 거기 가서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싸가든 무엇을 하든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별로 안 들어요. 그 장소에 가면 네. 이제 그런 고기를 구울 때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뱀장어, 꼼장어 네. 이런 생선류들도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내가 싸간 과일도 저는 사실 별로 안 땡겨요. 그런 냄새, 네. 내 눈앞에서 막 그 동물들이 어떤 네. 구워지는 것들 여러 가지를 만사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싸간 음식조차도 저는 사실 손을 대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식 전에 저도 사실은 미리 많이 먹고 가고 네. 물론 저는 옛날부터 활동을 뭐 꼭 강의됐던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직장 뭐 회사 운영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저는 음식을 다 먹고 갑니다. 그래서 저보다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은요, 그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또는 뭐 꼭 그게 직장 상사든 뭐가 됐든 막 자기가 열심히 막 대화를 막 하는데 정신없이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쁘대요. 이거는 노하우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네. 이 상대적으로 그게 내 동료가 됐든 상사가 됐든 또는 나보다 어리든 네. 자기가 뭔가 막 열중해서 말을 할 때 막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것보다 네. 그 사람을 말하는 거를 집중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이게 아주 또 네. 직장 생활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네. 우리가 뭔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 그 사람 말을 귀담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주면서 뭐 이 남녀 구분 상사를 떠나서 술을 좀 따라줄 수도 있는 거고 비면 술을 또 주문 추가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그런 문화를 떠나서 잘 집중해 줄 수 있는 아주 초로의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자 마시자 막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네. 문화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뭐 부장님이나 기타 뭐 네.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고 싶어서 회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먹지 않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경청해 주면 이게 또 인사 국가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저 친구는 네. 들을 자세가 됐어요. 항상 칭찬을 받았다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노하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직장 이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편하고 이제 협상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여기서도 이 카렌이 얘기한 것처럼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좀 뭐라고 하지? 그 아까 여기 한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박탈감. 네. 네. 그런 거 느끼지 말고 오히려 그때를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저 동료에게 기분이 나쁜 게 있었다든가 아니면 네. 저번에 굉장히 나에게 잘해줬다든가 뭐 그런 거를 그 장소에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막 하나 저번에 무슨 부장님이 이렇게 칭찬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그 사장님이 어떤 걸 지시해줬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칭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또 이제 미안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나보다 어린 동료나 내 동료들한테 좀 미안하게 굴었던 거 좀 못되게 굴은 거 이런 것도 내가 저번에 이런 거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내 진심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관통시켜야 되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남들 먹을 때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아. 네. 유기농 문화센터 가시면은 이제 밥 식사할 때 원장님이 마이크 들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하나의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네. 레시피를 궁금해 하니까 네. 그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더불어 이제 네, 세뇌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먹을 때 남들이 다 먹고 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목소리가 커져요. 아, 술 마시고 목소리 네. 커지고 그다음부터 네. 대화 상실이야 이거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뭐 관통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남들 네. 막 먹을 때 막 아, 네.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뭐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재밌게 본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그 회식 장소로 가는 것도 제일 좋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아주 좋았던 거 내가 칭찬받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해주고 네. 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혹시 미움받을 어떤 행동을 한 거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이야기도 술자리니까 네. 네. 술자리니까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카렌이 여섯 가지를 해준 거에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여섯 번째 비채식 음식을 실수로 먹게 되어도 자책하지 마라. 네.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이게 이 미니멀리즘에도 이런 네.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미나님? 아, 네. 책에 또 한번 적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미나님이 이야기를 작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네. 해주세요. 이게 네. 아무리 막 비건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진짜 실수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떡을 먹었었는데, 떡에는 원래 당연히 이제 그런 동물성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그쵸. 생각을 했는데, 그 떡을 알고 이제 먹고 나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떡이 만들고 봤는데, 우유가 들어간 백설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걸 왜 넣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오만 곳에 동물성 음식들을 그냥 의미 없이 넣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먹어도 일단 이미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죽었던 동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더 확인을 하고 조심해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보통 막 비건 채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나 이제 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완전 채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줄인다는 거에 또 의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그게 이거를 먹고 안 먹고보다는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가 되게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나눠주는 공짜로 나눠주는 그냥 다 같이 나눠 먹는 뭐 그런 거에 동물성 음식 좀 들어갔는데 그거 한 입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공장식 축산에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기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섯 번째인 경우에는 자책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실수로 먹는 거에 있어 자책까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고 대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우리 그 PD님도 많이 하는 건데 그 이벤트 같은 거 막 할 때 치킨 이벤트 아 맞아요. 그런 우유 거. 막 섞인 막 네. 커피 음료 같은 거 막 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막 우리 청취자분들은 막 그런 데 전화해서 네. 지금 기후 환경이 어떤 데인데 그런 걸로 이벤트를 하냐고 네. 막 전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박은주 PD님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거 뜨면 우리 PD님한테 검색되면 다 전화해요. 네. 그 한살님에서도 최근에 네. 그 우유 생크림 떴더라고요. 네, 그 이벤트가. 한살님. 그래서 거기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채식인들이 막 봐가지고 지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환경을 얘기하는 화살님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이고 하면은 또 경품이 실제로 그런 걸로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걸 계속 인지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자책 같은 거는 하시지 말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네, 자책하시지는 말고 네, 할 수 있는 거 그쵸, 하면서 눈에 띄는 어떤 경품 이벤트가 네. 치킨 나눠주고 네. 그리고 뭐 피자 나눠주고 뭐 케이크 나눠주고 그리고 우유 막 휘핑크림 같은 거라고 하나요? 네. 이렇게 듬뿍 있는 네. 막 그런 커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뜨면 우린 그런 거에 막 네. 자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화해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댓글도 달아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자꾸 자제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실제로 막 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실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혹시 미나님은 그런 거 어떻게 댓글을 남긴다든가 뭐 그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저는 아직 막 전화를 직접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죠. 저는 사실 그런 채식뿐만 아니라 제가 뭐 잘못 구매했을 때 막 전화하고 이런 걸 사실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막 전화하고 막 까지고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멋진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이 모이면은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는 그 심채윤 PD님하고 강하라 선생님이 중앙일보에 글을 쓰고, 글을 쓰고 계세요. 칼럼을 그게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는데 그 글이 딱 뜨면 당일날 좋아요하고 글을 꼭 남겨요. 이게 되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나님 책도 잘 팔리고 이런 책들이 잘 팔리기 위해서 권하기도 하고 막 알리기도 하고 사이먼 복수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팔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부분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현장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알리고 댓글을 달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댓글도 좀 달아주고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알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책을 미나님도 이렇게 책을 내서 말씀드리는데 책을 읽고 나서 그 사실은 그 교보문고 사이트 그리고 이런 Yes24 같은 데 정말 들어가셔갖고요. 거기다 사연을 남겨주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채식하시는 분들, 채식 지향,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건 지향 모든 분들이 이런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각자 SNS로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서점 직접적으로 교보문고나 이런 Yes24나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 글을 읽은 거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면 진짜 책을 사는 분들이 사게 돼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럼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읽었으면 꼭 그런 데 가셔갖고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여섯 가지 우리 윤감자님 사연에 관련해서 우리 채식을 부탁해라든가 뭐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또 우리 카렌의 여섯 가지 이런 공감이 되는 부분에 또 경험을 비추어서 해줄 얘기 있으면 댓글이나 이런 거 막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을요. 이게 뭐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보다는 사실 그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좋은 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기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우리 한번 미나님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채식인 회식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사연들을 쭉 남겨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상황에 대한 대처 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미나님 이 회식에서 살아남기 이런 분들께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장 내 주변에서 채식인을 찾는 게 사실 아직까지 쉽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 저 혼자 채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같이 공감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채식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에 채식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비건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처럼 점점 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채식을 알리는 거에 있어서 뭐 부끄러워한다던가 아니면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좀 이제 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식에 곳곳에 숨어 있는 이제 채식인들을 모두 이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요, 청취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뭐 이 사연을 어쨌든 듣게 되는 모든 분들께, 많이 좀 도시락을 싸세요.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먹는 곳에서 후한 덕이 나온다고요. 그냥 막 싸가세요. 그날은 돈을 아끼지 마시고. 다들 맛있는 거 네. 나눠서. 맛있는 거, 뭐, 과일이 됐든, 뭐, 당근이 됐든, 오이가 됐든, 뭐, 양상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좀 듬뿍 싸갖고 열심히 드시고 나눠주세요. 네. 사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저의 먹을 것도 좀 사주세요. 뭐 이렇게 네. 당당하게 외쳐주세요. 그래서 네. 여러분 도시락 싸갖고 먹이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제 이 방송을 채식이 아니고 내가 저번에 채식 어쩌다 또 이렇게 네. 비채식인인 분들도 이 방송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채식을 하지 않는 동료나 친구가 있을 때 어떤 노하우, 채식인을 배려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미나님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실까요? 저의 경우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조금 감동받았던 게 항상 저보고 이제 뭐 고깃집 가면은 고기 냄새가 불편하지 않냐 아니면은 뭐 고기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게 힘들지 않냐 보기 막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 그런 거를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네 불편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나를 이제 배려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사실 그게 되게 좀 힘이 많이 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이런 윤감자님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메뉴를 먼저 그냥 물어보고 여기서 이제 식사로 충분히 먹을 만한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채식인들이 사실 그냥 식당에 샐러드만 있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샐러드는 식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메뉴나 식당을 미리 알려주고 우리 여기 갈 건데 네가 먹을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면은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그 채식인을 배려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본인들이 먹고 싶은 데는 거는 가십시오. 그리고 2차는 채식인을 배려해서 네. 옵션 식당이 아니고 채식하는 식당을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본 거라서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채식인을 배려해주는 두 번째 방법은 원래 가고 싶은 데는 가시고 네. 두 번째는 이 우리 채식하는 비건 지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식당이나 카페를 가주시는 네. 것도 정말 중요한 배려이며 그게 노하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걸 생각해 주시는 분 있으면 2차는 네. 비건이 가능한 네.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윤감자님이나 카렌의 이야기 있으면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또 우리 PD님이 이렇게 많은 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팟빵이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우리 배지미나님 블로그도 뭐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거기다가도 그 사연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조금 각색을 해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많은 부분 도움이 되니까 댓글 사연 남겨주세요. 미나님 우리 네. 뭐 어떻게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도 이제 그런 댓글에서 특히 인간관계 관련해가지고 고민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직장 하는데 힘들다, 뭐 친구들이 이렇다, 뭐 부모님이 이렇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제일 처음에 채식 고민 이 팟캐스트 했을 때도 가족들이랑 어떻게 하는지를 다룬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또 이제 회식,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항상 어울리는 그게 조금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댓글 길게 달아주셔도 되고. 날씨가 갑자기 날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지니까요. 그 무말랭이 아시죠? 무말랭이가 네. 꼭 무말랭이 나물로만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추운 날 특히 목이 좀 목감기가 자주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리미리 무말랭이로 차를 올려서 드세요. 그러면 이 하얀색 음식들은 폐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폐에 이렇게 숨을 쉬면 찬 기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네. 이때 무말랭이 차를 마시면 이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숨을 쉴 때. 그래서 이런 무말랭이 차를 많이 끓여서 본인도 먹고 주위 동료분들께 나눠주면서 네. 기후 환경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면서 네. 지구가 쿨해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